당신과 나누고 싶어요.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. 한 남자의 여자로 눈물로 이별을 막으려 했던 어리석은 지난 날들은 내 곁에서 비켜선 채로 나를 지켜보고 있지만 사랑이란 정답을 찾아서 연인과 타인 사이에 세월을 낭비한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. 당신께 주고 싶어요.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. 한 여자의 남자로 눈물로 이별을 막으려 했던 비켜선 채로 나를 지켜보고 있지만 사랑이란 정답을 찾아서 연인과 타인 사이에 세월을 낭비한 내가 너무 바보야.